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부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대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 7절과 8절을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우리를 대속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를 질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생애가 곤욕의 생애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엄청난 섬김은 비상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모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섬김을 다하시기 위해서 깊은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가 크고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당신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권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위로가 되어주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며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길에서 위안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곤고한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되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으로 얼룩진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곤욕의 절정에 달하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지상생애를 가리키는 것과 함께 특별히 고난이 절정에 달하던 그분이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처형을 받으시던 그 때를 특별히 지목하면서 이 말을 예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담당받은 그 십자가를 치고 그 죄짐을 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이 괴로움은 이미 십자가를 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놀라운 기도의 영 속에서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는 역시 괴로움으로 그분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은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나 여전히 고난은 고난이요 고통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양같이 그릇 행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옮기시는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그분은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앞에 둔 기도 속에서도 영적인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위협이 되어 파고들었고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입맞춤을 당하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육체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은 나중의 문제고 가장 사랑하던 그 제자로부터 애정의 표시인 입맞춤이 고발과 체포의 신호가 되는 이러한 배신을 당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온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을 동참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범할 정도로 강한 성품을 가지신 그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으로 당신의 순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빛나고 격렬한 격려와 같은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인간 예수의 고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일찍이 당해본 적이 없었던 그 끔찍한 고난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괴로울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없고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잠잠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며 항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나 보라. 근거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뛰어났던 믿음의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옳다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호소하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야 할 만한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셨던 그 재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재판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재판입니까? 그는 무죄하였고 재판장인 빌라도도 피고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질렀고 소리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참다운 정의가 실현되기를 사모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끌고 가서 신문을 당하며 내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뇨?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입이 굳게 다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홀로 있을 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미로운 기도와 간구의 소원을 눈물과 통곡과 기도 속에서 올렸고 무리들이 당신 앞에 나올 때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의 위협도 그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환난의 위협도 그분으로 하여금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입을 여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소망이었고 그분이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면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고요히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필이면 공생애에 이 순간에 와서는 이토록 침묵하고 고요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찔려야만 우리의 허물이 용서될 것이요. 그가 상하고 쪼개져야지만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비록 이 재판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는 심판을 바로잡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당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져야 됨을 깨달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해야 될 때에 그는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고요히 잠잠하며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할 그때에 그분은 고요히 입을 다물고 복종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아요. 잠잠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잠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셨을 때에 그분은 이제야말로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껏 가르치고 말하였던 모든 것들이 진실로 성취되는 그 순간이 와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요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말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수장으로 짐승들이 끌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소를 잡는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서 지금의 창동여자중고등학교 있는 맞은편 쪽에 가면 지키면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보는 거기 소 잡는 데가 있어요. 소를 무슨 좋은 방법으로 잡는 무슨 새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백정이 거기에 있어서 소를 이끌고 이렇게 Y자로 됐는데 소를 이끌고 들어와서 소 한 마리가 움직일 수도 없게 길을 이렇게 지나는 그 통로로 소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소를 채찍질을 하고 고삐를 끌어서 쭉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이 내려가지 못하게 딱 걸쳐지고 고개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뾰족한 곡괭이 같은 걸로 머리를 때려서 그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를 보면 항상 정수리에 아주 깊은 구멍이 나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데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을 먹이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가 그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소는 직감적으로 거기가 자기가 죽을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 말이에요. 도수장으로 문에도 아직 안 왔는데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문에 아직 함석으로 만든 문인데 그 문이 삐그덕 열려있는데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기도 전에도 소가 뻗딩기면서 안 가면서 크락크락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귀에 생생해요. 이 평범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에게서는 결코 그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울음소리와 함께 수많은 소들이 거기서 죽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황소야 힘이 있으니까 아빠를 버팅기고 뿔을 흔들어 댄다고 칩시다.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각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동료가 죽어가는 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약한 시력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 양이 그 중에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많은 짐승 중에 가장 한편으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당신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는 병정들과 많은 무리를 향하여 한 번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인하여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거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라. 엄포를 넣으시며 협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은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네가 선지자라고 했지? 그러면 눈을 감고도 알아맞힐 수 있겠구나. 지금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갈대를 왕의 홀처럼 들리우면서 왕이여 경배를 받으라는 조롱어린 그 희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요히 그 모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려지게끔 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 갔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던 그 놀라운 이적의 손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실 때마다 여실 때마다 움직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뺨이 수많은 사람들의 침을 당해서 피로 얼룩져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찬 그 말씀 증거한 그 설교자의 장엄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은 고요히 그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과 같이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을 곳을 향하여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에서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이 방식을 보십시오. 힘이 있음에도 힘이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능이 없는 가장 힘없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는 실로 사자와 같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없고 미련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자기에게 옮겨 대속의 역사를 이루므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참된 구속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능한 것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 잘하는 웅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큰 능력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를 때에도 잠잠히 참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강요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순종의 요구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이 많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 없으면서도 죄 있는 자가 되어서 고난의 길을 말없이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 곧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으셨기에 그분은 이렇게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 고난의 길을 어린 양으로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 강변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말은 실로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보라, 이제는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율법사나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보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바보와 같이 힘이 없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은 자와 같이 말없이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향한 소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로 나아가 자기를 대속제물로 이루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완전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완전한 순종의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위대한 권능을 사용하여 열두 영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당신의 왕권을 세우셨다면 우리의 구속은 물 건너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언제나 좌절되기가 일쑤입니까? 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은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이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이것은 커다란 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것은 언제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도구가 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순환의 길에 설 적마다 완전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한 순종 속에 우리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털을 깎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털을 깎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 양이 털을 깎일 때 그때 큰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들, 털 많은 강아지들 목욕시킬 때 제일 처음에 막 강아지 목욕 한번 시키려면 난리를 치잖아요. 도망가고 물 다 쏟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아이타이를 풀고 해가지고 싹 닦아주고 말려주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처음에는 양이 그럴지 몰라도 털 깎는 일에 숙달된 양은 거의 털 깎는 자 앞에 나와서 섭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가 칼로 그 양털을 깎아냅니다. 깎아낼 때 이 양은 잠잠하여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고요히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광경을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을 많이 목축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발가 벗겨놓은 것과 같이 양털을 모두 깎인 양이 이제 풀밭을 뛰어놀면서 다시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살며 털을 자라게 다시 자라나는 털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털을 깎는 것이 얼마나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통하여 이러한 양털을 소득으로 얻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목자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양들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털을 깎는 것, 그 일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털을 깎는 그 일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결코 불행하거나 위험한 일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양들을 보십시오. 주인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주인을 향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그는 그 시퍼런 칼이 자기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번쩍번쩍 움직이고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주인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없는 괴로움, 그 끝없는 고통의 잔을 마셔서 지옥을 넘나드는 것과 같은 그 쓰라린 고난의 잔을 마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셔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신뢰에 어떠한 흠집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될 때에 가지게 될 마음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 제물의 자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셨으나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잔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잠시 바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가 당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으로 넘치는 길이었고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받는 고난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통의 감면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느끼며 온 영혼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셨을 때 바라봤던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해내실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자기는 죽어도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부활케 하사 이러므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하여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드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그토록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즐겁고 유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분깃을 나누는 일들에는 익숙하고 재빠른 발들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그토록 둔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의 결핍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신 줄 알고 내가 주님이 누구신 줄 알며 내게 넘치는 그 고난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붙들게 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신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저주스럽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와서 남김없이 순종으로 자신을 바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이 대속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은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및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와 그 신비를 여러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깊이를 헤아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나음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넘치는 괴로운 고난과 곤욕을 당하여야 하는 그 말없는 순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볼 적마다 그 길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 보라, 이 세상의 즐거운 길에는 길이 넓어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자들의 길은 좁도다, 협착하도다, 찾는 자들이 적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냄을 깊이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괴로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순종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셨던 이 헌신의 방식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신뢰 속에서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러한 길들을 걸어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와 유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록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앞에 입을 담을 수 없고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해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완전한 복종, 온전한 신뢰 이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위하여 완전한 신뢰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못다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을 통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곤고하고 그리고 곤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신뢰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